당신에게 이런 말하는 내 맘이 무겁지만 피할 수가 없네. 내가 걷는 길이 틀리지 않다면 그들에게 나를 설득하고 싶... 나는 이미 알고 있죠. 그대 맘과 하나인걸요. 언제라도 기대요.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난 당신의 연인. 나도 모를 나의 미래. 걱정 마요, 잘 될 테니. 누가 내 맘 알아줄까. 내가 곁에 머물러.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. 세상에 시작할 때 끝을